국제사회계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저국통일업적을 격찬하고 있습니다. 서이소조선위원회와 서이소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서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성명에서 김정일 용도자의 초래의지와 무한대한 도량과 포옹력에 의하여 2000년 6월 조선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 최고위급 상봉이 진행되고 북과남의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와 도이칠란드 공산당은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올린 글들에서 6.15 공동선언은 유엔 총회에서도 환영받은 조선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했으며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베이로민족독립운동위원장은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다시 한번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며 모든 반통일 세력들에게 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